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김상균입니다. 여러분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처음 혼자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일부터 하십니까? 저는요, 들어가자마자 TV부터 켭니다. 그리고 불을 켜는데요. 빈 공간, 아무도 없었던 적막한 이 공간을 소리로 채우고 또 빛을 채우는 거. 사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집에 처음 들어가면 뭘 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역시 첫 번째 하는 일이 TV 켜기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아무 소리 없는 조용하고 적막한 곳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고 빈 공간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뭔가를 늘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나 빛으로 채워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로 또 명예로 돈으로 등등등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이 고독의 건너편에 우리를 찾으며 또 기대길 기다리시는 사랑의 우리 주님의 음성과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아무것도 없고 또 조용하더라도 그것은 고독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아주 특별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나는 왜 혼자야? 아, 외롭다. 라고 느끼는 왠지 모르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마음 한켠에서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행정진라 서머 스페셜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또 혼자인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많이 기다리셨죠? 수요일의 행정진라 서머 스페셜 첫 찬양입니다. 은혜 찬양 베스트 앨범 중에서 온 맘 다해 함께 은혜 나누시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행저질라 서머 스페셜 첫 찬양이었습니다. 주만 섬길이 온 맘 다해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더라도 가끔은 불쑥 외로워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집에 가족이 있고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도 외로움이 몰려올 때도 있고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는 적적하고 적막하니까 그냥 TV를 습관처럼 TV 또는 저희 극동방송을 습관처럼 틀어놓으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참 좋은 것 같으면서도 뭐 좋은 겁니다. 극동방송 틀어놓는 건. 근데 그 가운데 그런 외롭고 힘들고 고독의 이 순간에도 우리가 기대길 바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한다는 음성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5037님 피디님도 집에 딱 들었으면 라디오 극동방송 들어야죠 라고 하십니다. 예, 그래야죠. 저도 사실 퇴근하면서도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갔는데 집에 가서는 또 TV를 트네요. 네. 저는 라디오 이렇게 합니다. 5844님도 그러고 계시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조선희님도 이번에 참여해 주셨네요. 자, 앵저질라 서머 스페셜 1시간 동안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셨거나 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그래서 나누고 싶은 그런 찬양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찬송, 찬양, 복음송 다 좋습니다. 연주사상도 좋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 무료 문자도 열려 있으니까요. 샵 1069번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신청곡 보내주시고 또 함께 나는 은혜의 사연, 기도 제목 등등등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4753님 자녀교육세미나 자녀 두 명입니다 하셨는데 자녀교육세미나 이제 마감이 됐고요. 신청하신 분들께 저희가 확인 문자, 최종 확인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확인 문자를 다들 받으셨을 텐데 이분들은 답장을 안 보내시면 자동 신청하게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신청했는데 그럼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정확한 인원 파악을 위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신청하신 분들께만 문자를 드렸어요.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어제 오늘 신청 확인해 주세요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아직 답장 안 하신 분들은 최종적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자녀교육 세미나 몇 분이 오실 수 있는지 다시 샵 1069번으로 문자를 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두 곡 준비했는데요. 나무엔 삼집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민호기 목사님의 음성으로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두 찬양 전해드리고 광고까지 함께 할게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 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 제게 주신 남편과 또 아이들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셨는데 아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휴가를 떠나셨군요. 그곳에서도 방송을 들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은혜롭고 또 행복한 시간 꼭 보내고 오세요. 행자질라 서머 스페셜 오늘의 초이스 정말 숨겨져 있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 은혜의 찬양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초이스 오늘도 두 곡의 찬양을 선곡을 했는데요. 매일매일 참 즐겁고 기쁜 찬양들 많이 전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행자질라 가족 여러분들은 마음이 좀 무겁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 가운데 오늘도 준비한 이 찬양을 통해 그래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지금 필요하거든요. 저와 함께 풍성한 그 은혜를 감격으로 맞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처음 함께 하실 곡이 주 은혜의 이물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 신학생이신가 봐요. 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또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6142 성도님께 신청해 주셨습니다. 중앙총신대 학원 2학년 원우들과 또 광명교회 중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과 모두 듣고 싶다면서 주님을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은혜 아니면도 준비했습니다. 역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죠. 그 은혜의 능력을 하시는 분입니다. 윤상은 자매님. 어딘지 모르고 헤맸을 제 삶을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컨티넨탈 싱어즈의 은혜 아니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두 곡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으신 찬양 함께라는 은혜의 사연들 주저하지 마시고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함께 신청해 주십시오. 샵 1069번 또 카톡 무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힘내 주님의 힘을 나는 힘내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퇴근 중인데 차가 많이 밀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퇴근길에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도 많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그런 찬양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 버텨가기가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과 그리고 찬양인도자학교의 다시 복음 앞에 두 곡의 찬양 전해드릴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저와 같은 사람들도 이 찬양 같이 듣고 주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서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계획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렇게 하시나 싶지만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래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저도 그렇게 이 찬양 들으면서 다시 고백해야겠네요. 마커스 워십의 주는 완전합니다 전해드리면서 행저질라 서머 스페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완전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쉽듯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